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콩마니는 못 말려입니다. 김은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강경수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책은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콩마니와 인형이의 좌충우돌 우정일기입니다. 뭐든 눈에 띄는 대로 가져오는 가족이 대장, 까불까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까불이 대장, 지각은 맡아놓고 하는 지각대장, 벌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벌레대장 콩마니, 각종 대장을 휩쓴 콩마니와 모범생 짝꿍 인형이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별난 콩마니일기. 내 짝 콩마니, 정말 별난 놈이다. 아무래도 벌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벌레를. 나는 벌써 몇 번이나 목격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멀리서도 보고 벌레가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끔찍해. 징그러워. 어떻게 벌레를 좋아할 수 있담? 콩마나, 도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니? 그래서 결심했다. 내 손으로 그 정체를 밝혀내기로. 별난 콩마니일기. 오, 대박! 이거라면 자신 있다. 일기장에는 뭐든 쓸 수 있다. 비밀도 보장된다. 뭐라 쓰든 간섭할 사람도 없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재미있는 거다. 흐하하하. 콩마니, 너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 공만희 대 콩마니.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모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 그런데 공만희에게서 딱 멈췄다. 선생님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다시 불렀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콩마니! 네! 공마니는 무슨 일이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아님 잠이라도 잤든가.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아이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쌤통. 콩마니가 콩마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도 콩마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독한 놈, 어리석은 놈. 이럴 땐 눈물이라도 뚝뚝 흘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콩마니 하고 부를 때 조심이라도 하지. 하긴 그걸 알면 콩마니가 아니라 공마니지. 콩마니, 너 딱 걸렸다. 세 번째 이야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국어 시간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썼다. 나는 그리거나 쓰는 것을 좋아하고 벌레를 싫어한다고 썼다. 콩마니는 곤충을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한다고 썼다. 으휴, 또 벌레지. 콩마니는 역시 벌레 빼면 시체라니까. 콩마나,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좋아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벌레는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어. 벌레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뭐, 그런 말을 콩마니한테 직접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 입만 아플 테니까. 나는 벌레가 싫다. 벌레 중에서도 송충이가 제일 싫다. 시커멓고 털이 북슬북슬한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온몸에 소름이 으스 돋는다. 작년 여름인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무언가 손등으로 뚝 떨어졌다. 무심코 손등을 보고 기절초풍했다. 송충이가 손등에서 꿈틀꿈틀. 아! 송충이를 털어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비명을 질렀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송충이를 털어내 주었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아무리 털어내도 뭉클한 송충이가 손등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고 밤까지도 울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잠을 자면서도 울었다. 꿈속에서도 송충이가 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때 생각이 나서 콩마니한테 물었다. 설마 송충이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너 송충이도 좋아하냐? 그럼! 송충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관두자 관둬. 묻는 내가 바보지. 너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다고. 고개를 휙 돌리는데 콩마니 눈썹이 송충이처럼 꿈틀댔다. 저건 송충이? 헤헤, 진짜 같냐? 나 송충이 흉내 잘 내지. 콩마니가 으스댔다. 송충이는 무슨 괴물 같다. 송충이 괴물.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으이구, 못생긴 괴물 딱지. 송충이 괴물. 길 가다가 송충이나 이마에 뚝 떨어져 버려라. 네 번째 이야기, 껍데기 두고 나온 달팽이.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다. 오늘은 콩마니가 나뭇잎에 붙은 달팽이를 가져왔다. 또 시작이로군. 나는 의자를 옆으로 빼서 떨어져 앉았다. 더러워. 불결해. 끈적끈적한 침을 질질 흘리며 기어가는 달팽이라니. 오늘도 조용하긴 다 틀렸다. 흑흑.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콩마니는 달팽이에 푹 빠졌다. 더듬이에 손가락을 갖다 대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콩마니 곁으로 다가왔다. 콩마나, 뭐해? 책 꺼내야지. 콩마니는 잠시 뚱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혹시나 해서 얼른 콩마니의 책가방 고리를 보았다. 고리에는 책가방이 없었다. 설마 책가방을 안 가져왔을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을 일이 벌어졌다. 콩마니가 책가방을 안 가져왔단다. 맹범이가 분명히 봤다며 신발 주머니도 안 가져와서 맨발이라고 선생님한테 일러바쳤다. 콩마니는 맹범이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려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달팽이 가져오다 그만. 선생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콩마니를 일으켜 세웠다. 아무리 달팽이가 신기해도 그렇지 책가방을 안 가져와? 얼른 가서 달팽이 살려주고 책가방 가져와. 콩마니는 입을 내밀었다. 달팽이는 결코 살려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도 만만치 않았다. 달팽이가 사는 곳은 자연이라며 화단의 나무를 가리켰다. 콩마니는 엄지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끌었다. 선생님은 콩마니 등을 떠밀었다. 콩마니는 마지못해 교실을 나갔다. 쌤통이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콩마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2교시 시작종이 울리도록. 선생님은 자꾸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도 신경이 쓰였다. 콩마니가 뭐라고? 아이, 신경 끄자. 그래도 고개가 자꾸 창 쪽으로 돌아갔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당탕 둥탕! 콩마니가 들어왔다. 옷이랑 머리가 홀라당 비에 젖었다. 비 맞은 생쥐, 딱 그 꼴이었다. 책가방은 메고 있지 않았다. 또 무슨 일이람? 선생님,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집 나온 달팽이에요! 콩마니는 살그머니 쥐고 있던 손바닥을 쫙 폈다. 새끼 손가락만한 달팽이가 풀잎 위에서 더듬이를 세우고 있었다. 선생님이 콩마니 손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민달팽이야, 집 나온 달팽이가 아니고 껍데기가 없는 달팽이지. 콩마니는 눈치코치도 없이 선생님이 화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물었다. 근데 왜 껍데기가 없어요? 달팽이 중에는 이런 달팽이도 있어. 껍데기 없이 알몸으로 사는 거지. 아, 그니까 얘도 껍데기를 집에 두고 왔단 말이잖아요. 제가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것처럼. 선생님이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콩마니 이마에 콩! 알밤을 먹였다. 더 세게 때리지. 눈물이 쏙 빠지게.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텐데. 아쉬워서 눈썹을 찡그리는데 콩마니가 민달팽이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야, 너 꽤 세다. 껍데기를 집에 두고 나올 줄도 알고. 그러고는 조심스레 손을 오므렸다. 선생님, 저 이 민달팽이 살려주고 올게요. 뭐야, 여태 그것 잡느라고 비 맞은 거 아니었어? 선생님도 내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았다. 불쌍한 선생님, 콩마니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요? 콩마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헤헤거렸다. 나를 닮았잖아요. 이런 녀석은 교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콩마니는 바람처럼 쌩 밖으로 달려나갔다. 우리는 공부할 맛이 안 났다. 콩마니는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머릿속에서 민달팽이가 떠나지 않았다. 축축한 몸을 길게 늘렸다가 쭉 잡아당겨 앞으로 가는 민달팽이. 껍데기가 없어 더욱 징그러운 민달팽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민달팽이. 민달팽이야, 얼른 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마라. 내 머릿속에서도 떠오르지 말고 끈적끈적한 게 생각만 해도 불쾌하니까. 콩마니, 너도 민달팽이 따라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민달팽이가 너를 닮았다고. 그러니까 발로 뻥 차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네 발로 따라가. 너도 교실보다는 자연이 훨씬 잘 어울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응? 제발.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자라서. 3교시에 나는 자라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꾸미기를 했다. 나는 자라서 그림책 작가가 될 거다. 웃기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별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거다. 한참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콩마니가 내 검정 크레파스를 가져갔다. 써도 되지? 흥, 벌써 가져가 놓고 묻긴 왜 묻는담? 입술을 실룩이며 고개를 돌려보니 오만나 세상에, 벌레 세상이네. 콩마니는 도화지 가득 연필로 벌레를 그렸다. 100마리도 넘을 것 같았다. 그 위에 내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글씨를 썼다. 나는 자라서 파브르처럼 훌륭한 곤충 박사가 될 거다. 야, 조심해. 그러다 내 크레파스 부러진단 말이야.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크레파스를 빼앗으려는데 선생님이 다가왔다. 오, 콩마니 제법인걸? 다른 건 몰라도 곤충이라면 콩마니가 박사감이지. 기대할게. 아이, 참 선생님도. 기대할 걸 하셔야죠. 콩마니가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아직까지 훌륭한도 못 써서 훌륭한이라고 쓰는 앤데. 박사는 뭐 아무나 하나요? 게다가 콩마니가 좋아하는 건 벌레라고요, 벌레. 그러나 선생님은 콩마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했어. 곤충도 잘 그렸고 파브르 같은 곤충 박사가 꼭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볼을 부풀리며 콩마니가 그린 그림을 다시 보았다. 벌레라고 생각할 때는 안 보이던 이름들이 보였다. 콩마니는 곤충 하나하나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을 써놓았다. 무당벌레, 장수하늘소, 사마귀, 길앞잡이, 송충이, 개미귀신, 방귀벌레.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곤충들이다. 상당히 세밀하게 그렸다. 곤충 박사란 말이지. 벌레가 아니라 곤충. 콩마니는 다른 건 몰라도 곤충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게 많으니까. 어라? 이게 아닌데? 콩마니. 다시 봐야겠는걸? 여섯 번째 이야기. 길 앞잡이의 비법. 콩마니가 지나가는 맹범이 다리를 걸었다. 맹범이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이씨! 맹범이가 눈을 부라리며 콩마니를 노려보았다. 콩마니는 아이쿠라! 하면서 복도로 도망쳤다. 때마침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왔다. 선생님이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콩마니 뭐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싫어요! 맹범이한테 잡힌단 말이에요. 방금도 유리창 너머로 주먹을 날리면서 겁줬어요. 맹범아, 그러지 마라. 맹범이는 가만히 있는데 콩마니 혼자 교실에 발을 들여놨다 뺐다 하면서 장난을 쳤다. 또 발동 걸렸군. 저 말썽쟁이를 누가 말린다. 어휴. 콩마니가 한 발을 교실로 들여놓으며 말했다. 선생님도 저 잡지 마세요. 전 선생님한테도 잡히기 싫단 말이에요. 혼나기도 싫고요. 선생님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썽이니?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러나 콩마니는 당당했다. 길앞잡이요. 전 길앞잡이 닮아서 조금 앞서가요. 잡히지도 않고요. 길앞잡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벌레 세상! 콩마니가 그린 그림을 떠올려 보는데 선생님이 컴퓨터 파일을 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떤 아저씨가 길 앞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길 앞잡이는 눈치가 엄청 빨랐다. 손이 앞으로 나가자 순식간에 폴짝 날아갔다. 멀리 가지도 않고 폴짝, 폴짝. 꼭 못 잡을 만큼씩만 날아갔다. 아저씨 입술이 바짝 탔다. 콩마니가 교실 안으로 빼꼼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맞죠? 길 앞잡이는 안 잡히죠? 그래, 길 앞잡이는 안 잡혀. 눈이 발달해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거든. 선생님이 콩마니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콩마니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한 발 한 발 교실로 들어왔다. 근데 나는 길 앞잡이보다 더 빠르다요.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도 다 안다요.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휙 돌렸다. 맹범이가 불끈 쥔 주먹을 잽싸게 내리는 게 보였다. 콩마니는 그런 맹범이를 보고 혀를 쏙 내밀었다. 메롱! 결국 맹범이는 콩마니를 잡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길 앞잡이 덕분인 것 같다. 콩마니는 길 앞잡이가 잘 잡히지 않는 비법을 알아내 그걸 맹범이에게 써먹은 거다. 맹범아, 콩마니 잡으려면 길 앞잡이를 연구해. 연구해서 천적을 찾아. 그게 방법이야. 하지만 맹범이가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맹범이는 곤충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콩마니 요 녀석, 꽤 깜찍한걸? 곤충의 특징을 사람한테 써먹을 생각을 하다니. 아무튼 두고 볼 일이야. 다음 말썽은 또 어떤 곤충일지. 일곱 번째 이야기. 한수위? 설마? 정발산 공원에 가서 자연 관찰을 했다. 관찰한 걸 스케치북에 그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나뭇잎을 그렸다. 나뭇잎도 자세히 보니 신기했다. 실핏줄처럼 뭔가 마구 퍼져나가 있는데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걸 인맥이라고 한단다. 열심히 그리다 보니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다 모였는데 콩마니가 안 왔다. 그러면 그렇지. 하루도 그냥은 못 넘어가지. 콩마니는 산 중턱에 있는 정자 아래 기둥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옆에 떨어진 스케치북에 소용돌이 같은 게 그려져 있었다. 선생님이 콩마니를 흔들어 깨운 다음 물었다. 콩마니는 뭘 그린 거니? 개미지옥이요. 개미지옥? 나는 왠지 으스스해서 몸을 움츠렸다. 관찰을 해도 꼭 그런 것만 한다니까. 지옥이면 너도 조심해야 할걸? 너처럼 말썽만 피우는 애는 꼭 지옥 갈 테니까. 크크. 콩마니가 움푹 파인 땅바닥을 가리켰다. 이 개미지옥은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개미귀신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개미귀신? 흥, 그런 게 어디 있담? 고개를 흔드는데 콩마니가 개미를 잡아 개미지옥에 떨어뜨렸다. 우와! 우리는 입을 쩍 벌렸다. 갑자기 흙이 솟구쳐 오르더니 흙먼지 속에서 개미가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다. 콩마니가 손가락으로 솟구쳐 오르는 흙 아래쪽을 가리켰다. 주사바늘처럼 뾰족한 것이 보였다. 노르스름한 집게가 개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개미는 빠져나오려고 길을 썼지만 점점 더 끌려 들어갔다. 콩마니가 속삭였다. 저게 바로 개미 귀신이야. 개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리지. 개미가 흙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선생님이 말했다. 저게 바로 개미 귀신이 개미를 잡아먹는 방법이란다. 흙을 흩뿌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다음 흙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지. 개미, 불쌍하다. 누군가의 말에 콩마니가 대답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선생님이 콩마니를 칭찬했다. 그래,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오늘은 콩마니가 관찰을 아주 잘했네. 저 잘했죠? 근데 선생님, 선생님은 이 개미 귀신이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명주 잠자리가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선생님도 알지. 그렇구나. 모르면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콩마니가 아쉽다는 듯이 스케치북을 흔들었다. 쳇! 개미 귀신이 뭐가 대단하다고? 맹범이가 비웃었다. 비겁하게 함정이나 파놓고 기다리는 놈인데. 뭐? 그러는 넌 뭘 관찰했는데? 콩마니가 화를 내며 맹범이 스케치북을 낚아챘다. 맹범이가 콩마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콩마니는 호락호락 잡히지 않았다. 또 길앞잡이 수법을 썼다. 맹범이는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 사이 콩마니가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귀신처럼. 어? 저 수법은 바로 개미귀신 수법? 나는 입을 떡 벌렸다. 맹범아, 그만 포기해. 넌 안 되겠다. 콩마니한테 곤충은 관찰 이상의 것이야. 곤충의 특징을 알고 살아가는 독특한 수법들을 꿰고 있어. 무턱대고 덤벼서는 이길 수 없어. 너도 너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 콩마니 녀석, 말썽만 부리는 줄 알았더니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수 위? 설마? 여덟 번째 이야기, 방귀 끼고 큰 소리치기. 뿡! 받아쓰기 시간에 콩마니가 방귀를 끼었다.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코를 막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런데 또다시 두 방의 방귀가 흘러나왔다. 뿡! 뿡! 세 번째는 좀 약하지? 콩마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선생님이 콩마니를 혼냈다. 콩마니, 조용히 해라. 콩마니가 부르퉁한 표정으로 받아쓰기 공책을 가리켰다. 이 녀석은 폭탄 방귀가 무기란 말이에요. 위험을 느끼는 순간 펑, 펑, 뻥. 세 방을 연달아 끼는데 냄새와 열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콩마니가 또 곤충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은 너를 어쩌면 좋니?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선생님과 달리 기대가 되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곤충일까? 콩마니는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 척 펼쳤다. 책에는 까만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곤충이 무시무시한 다리를 치켜들고 피용! 방귀를 뀌는 사진이 나와 있었다. 똥구멍에서 하얀 연기가 펑펑 솟아올랐다.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방귀벌레를 찾아냈담? 속으로 감탄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휘봉으로 교탁을 탁탁 내리쳤다. 진짜 화가 나셨다. 콩마니, 너 꼭 그래야 되겠니? 받아쓰기 시간에? 네, 저는 받아쓰기가 싫어요. 죽어서 꼭 시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헉, 시체라니. 무슨 저런 끔찍한 말을. 선생님도 끔찍해서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콩마니는 할 말을 다 했다.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돌리고. 죽으면 그런 시체가 되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그래. 하지만 이건 시험이잖아. 시험 보는데 움직이면 어떡해? 괜히 커닝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방귀벌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죠. 방귀벌레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시체도 뜯어먹고. 한마디로 자연의 청소부죠. 받아쓰기를 하려는데 막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속도 부글부글하고. 맹범이가 재미있다는 듯이 아는 체를 했다. 방귀도 막 나오려고 했지, 그치? 응. 이제 시원해? 난 방귀 끼면 시원하던데. 콩마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받아쓰기 시간은 끝났다. 콩마니는 방귀벌레로 선생님을 이겼다. 방귀 끼고 큰 소리 친 셈이다. 나는 처음으로 곤충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몸은 작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몸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런 곤충을 아는 것도 힘이 되는구나. 콩마나, 너도 알고 보니 괜찮은 녀석이야. 곤충 박사가 될 거라는 선생님 말씀, 빈말이 아니었어. 너는 훌륭한 곤충 박사가 되어 멋진 일을 할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호호. 콩마니를 칭찬하고 나니 왠지 속이 후련했다. 내가 그동안 콩마니한테 너무 빠졌나? 히히.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아홉 번째 이야기, 송충이가 나비가 된다고? 아침에 학교 가는데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콩마니가 보였다. 휴, 또 지각하겠군. 나는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금살금 다가갔다. 우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콩마니 손가락 끝에 나비가 앉아있었다. 황금빛 날개에 동글동글한 눈알 무늬가 있는 나비였다. 내 소리에 그만 나비가 날아가고 말았다. 팔랑팔랑. 콩마니가 아쉬운 듯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봄처녀나비야 했다. 봄처녀나비? 그런 나비도 있나?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는 들어봤지만 봄처녀나비는 처음 들어봐.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콩마니가 말했다. 나비는 재미있는 이름이 많아. 시골처녀나비도 있고 도시처녀나비도 있어. 다음에 나비 백과 한번 찾아봐. 꼭 찾아봐야겠다. 진짠지 가짠지. 콩마니가 땅바닥을 보다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또 뭔가 있군.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야!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송충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까만 송충이였다. 귀엽지? 이 녀석도 나비가 될 거야. 예쁜 나비. 뭐? 귀엽다고? 이 바보, 멍텅구리. 게다가 나비가 된다고? 그것도 예쁜 나비? 말도 안 돼. 너 나 못 믿지? 하지만 난 직접 키워받는 걸. 송충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어 날아갔어. 콩마니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났다. 세상에나, 송충이를 키우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송충이는 등을 말았다 폈다 하면서 콩마니 발 앞으로 기어왔다. 그때 뒤에서 따르릉 하고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다. 콩마니는 얼른 한쪽으로 비켜섰다. 자전거 두 대가 쌩 지나갔다. 송충이는? 나는 자전거 바퀴에 깔린 송충이가 떠올라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어떡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가만히 눈을 떠보니 몸을 웅크린 송충이가 보였다. 휴, 다행이다. 콩마니가 송충이를 보고 말했다. 내가 길을 만들어줄게. 이 길만 따라와. 송충이는 콩마니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등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콩마니가 그린 길을 따라 움직였다. 송충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또 기르게? 콩마니가 화단 앞에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아니, 이 송충이는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해. 왜? 그래야 고추를 만들고 나비가 되거든. 나는 그만 송충이 보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학교 따위는 까맣게 있고 말이다. 송충이는 생각보다 빨랐지만 몸이 내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서 나뭇가지 기어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 콩마니는 끈질기게 길을 안내했다. 가로수 보호막에 이르러서는 막대기를 받쳐주었다. 드디어 송충이가 나무 밑동까지 왔다. 콩마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 뭐가? 콩마니는 내 말에는 대꾸도 없이 학교를 향해 돌아서더니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다. 야! 뭐해? 늦었어!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뛰어서 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지각이었다. 콩마니! 오늘은 왜 또 늦은 거야? 인형이는? 우리는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하지만 콩마니는 빙긋 웃으며 나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긋했다. 나는 콩마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혼나도 괜찮지? 송충이는 나비가 될 거야. 나도 콩마니를 향해 생긋 웃어주었다. 그래, 예쁜 나비가 될 거야. 그 까만 송충이. 진짜 나비가 되면 좋겠다. 봄처녀 나비처럼 예쁜 나비. 그리고 공마니. 너도 꼭 곤충 박사가 되면 좋겠다. 파보르처럼 훌륭한 박사. 그때도 지금처럼 곤충을 조심조심 보살피고 나한테는 소곤소곤 알려줘. 후후, 공마니, 너만 믿는다. 열 번째 이야기, 주의할 점. 오늘로 별난 콩마니일기 끝. 이제 콩마니에 대해서는 알만큼 알았으니까. 아, 생각하면 할수록 기대되는 콩마니. 콩마나, 나 이 일기장 간직할 거다. 그래서 네가 곤충 박사가 되고 유명해져서 인터뷰하게 되는 날 척 내놓을 거야. 이게 바로 공만희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하면서 말이야. 아이 부끄부끄. 그래도 할 수 없어. 이건 모두 사실이잖아. 그래도 나한테 한 가지는 고마워할 걸. 네 입으로 개구쟁이 시절 이야기를 시시콜콜 떠들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리고 나도 너에게 아주 고마워할 일이 생길 거야. 바로 지금 너를 내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정했거든. 두구두구 기대하시라. 내 첫 그림책의 주인공 콩마니. 어때? 이만하면 네 친구 될 만하지?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